서랍 속에 반지 나와 봤자가 꽃 없는 나는 누구에게 버림받나 누가 버린 편지 가겠지 서랍 속에 반지 누가 버린 편지 진리도록 떠올까 그저 멎어버린 시간 눈꽃 없는 시선 나 역시도 이곳이 지냈어 버림받나 네가 거친 세상 속에는 나의 끝없는 욕심만이 내가 있는 세상 속에서 너도 역시 가겠지 서랍 속에 반지 구겨버린 편지 진리도록 뭔가 표절하는 꺼져버린 시간 눈꽃없는 시선 나 역시도 이곳이 지겠어 속에 반지 구겨버린 편지 꺼져버린 시간 눈꽃없는 시선 나 역시도 이곳이 지냈어 서랍 속에 반지 구겨버린 편지 나의 아픔과 속에 지금 꺼져버린 시간 눈꽃없는 시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중